쓰면서 헤어졌는데 오롤이 시간 오롤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요